지켜준 사람 나도 잊었던 기념일을 항상 챙기던 사람 나 고마웠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지 못한 말 이제야 생각나 아직도 이런 내가 너무 지겨워 애써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나 생각만으로도 네 모습 반가워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나 왜 나를 사랑한 거야 사랑하게 한 거야 잊을 수 없게 왜 안고 웃고 잘해준 거야 정말 그래야 하니 죽어도 가야겠니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 너 아닌 딴 생각은 할 수 없는 나 자꾸만 꺼내고 꺼내는 너의 사진 행복해 보여서 눈물 나 왜 나를 사랑한 거야 어떻게 네가 나